가려버린 너를 보는 시선들, 알 수 없는 미로 속 느낌들. 몰랐어 나 자신도 서로 다른 세상에 올 때까지. 내가 아는 너는 누굴까? 그런 슬픈 눈빛 너였나? 밀려드는 감정 속에 가질 순 없을까? 알겠어 네 곁에서 어린 감정 속에 갇혀있던 날. 내가 아는 너는 누굴까? 그런 슬픈 눈빛 너였나? 밀려드는 감정 속에 나 너의 마음 속에 가둬줘. 너의 모든 것들 처음 걸어